그 지나고서야 깨닫는 걸. 널 너무 모르고 네 맘도 모르고 네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난 정말 모르고 네 선물 고르고 네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걸. Yeah, I wanna be a good girl. 받기만 하는 거 말고 주는 걸 하고 싶어. 난 돈도 벌었는데 나를 보는 너의 심장은 꿈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부재중일 때도 나는 변하고 있던 거야 너를 위해 능력 있고 인정받는 girlfriend 효도만큼 절실한 꿈이었는데 떠나면 어떡해 yeah 난 너한테 준 게 하나 없는데 너만 주고 가면 어떡해 yeah 너한테 남은 내 흔적은 없을 텐데 너는 뭐를 보면 나를 기억해 나를 추억해 돌아봤음에 너를 부를 때 네가 내게 준 마음을 전부 갚을 수 있게 행복을 줄 수 있게 널 너무